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신두돌을 축하하여 위원장 허맹 시행을 단장으로 하는 캄보자의 크메르 민주당 대표단이 5월 31일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. 대표단 성원들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의 태양상에 당명이로 된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